가려움과 붉은 피부, 건선은 왜 생길까요? 최신 연구 동향부터 올바른 치료법, 식단, 생활습관까지 건선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피부 고민, 이제 희망을 품을 시간입니다. 건선, 당신의 피부가 보내는 신호. 건선이란 무엇이며 왜 알아야 할까요? 피부가 보내는 신호에 귀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혹시 붉은 반점과 은백색의 비늘이 덮인 피부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바로 건선일 수 있습니다. 건선은 전염성이 없는 만성 염증성 피부 질환으로 피부 세포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식하면서 생겨나는 질환입니다. 피부는 보통 28일을 주기로 생성과 탈락을 반복하지만 건선 환자의 피부는 3에서 5일 만에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 쌓이면서 붉고 두꺼운 각질을 형성하게 됩니다. 가려움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팔꿈치, 무릎, 엉덩이, 두피 등 마찰이 잦은 부위에 주로 나타납니다. 건선은 단순히 피부 질환을 넘어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히 이해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 제대로 알고 관리하기. 건선 최신 연구 동향 및 혁신적인 치료법. 건선은 아직 완치법이 없는 질환으로 알려졌지만 의학계에서는 꾸준히 건선 발생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고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들은 건선이 단순히 피부 문제가 아닌 면역 체계의 이상과 유전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료법 또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초기 경증 건선에는 주로 스테로이드 연고나 비타민 D 유도체 등에 바르는 약을 사용합니다. 좀 더 심한 경우 자외선을 이용하여 염증을 가라앉히는 광선 치료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생물학적 제제, 바이오 의약품과 같은 전신 치료법입니다. 이 치료법들은 건선을 유발하는 특정 면역 물질을 표적으로 삼아 염증 반응을 효과적으로 억제함으로써 피부 증상 개선뿐만 아니라 관절염과 같은 동반 질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건선 유형과 중증도에 맞는 최적의 치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 예방을 위한 생활 속 실천. 건선을 완벽하게 예방하기는 어렵지만 악화 요인을 관리하고 피부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증상 발생을 억제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피부 건조한 피하기.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꾸준히 바르고 가습기를 사용하는 등 생활 환경을 습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 스트레스는 건선을 악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취미 활동이나 명상 등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처주의. 피부에 상처가 나거나 감염이 발생하면 건선이 악화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자극을 피하고 상처가 나면 깨끗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면역력 유지. 감기 등 감염성 질환은 건선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평소 면역력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특정 약물 주의. 일부 약물이 건선을 악화시킬 수 있으니 새로운 약을 먹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선 완화를 돕는 현명한 식단 선택. 건선에 특정 음식이나 과일이 치료제처럼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염증을 줄이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여 건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단 원칙은 존재합니다. 오메가3 지방산 풍부한 식품. 오메가3는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 아마인, 치아시드, 호두 등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선한 과일과 채소,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베리류, 잎채소, 시금치, 케일, 브로콜리 등은 염증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곡물 섭취.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기리 등 통곡물을 선택하여 염증 반응을 줄이고 혈당 관리에 신경 쓰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야 할 음식, 가공식품, 붉은 육류, 설탕 함량이 높은 음식, 전이 지방이 많은 음식, 그리고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염증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될수 있는 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선 환자를 위한 추천 운동 및 생활 습관.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습관은 건선 관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운동, 과격한 운동보다는 걷기, 건강 달리기, 수영, 요가 등 가볍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이 좋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충분한 수면,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고 면역체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7-8시간에 충분히 자도록 노력하세요. 금연 및 절주, 흡연과 음주는 건선을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입니다. 가능한 한 금연하고 음주량을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피부관리, 뜨거운 물 샤워는 피하고 순한 보습제를 사용하여 피부의 유수분 균형을 유지하세요. 때밀이 등 피부에 자극을 주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 건선은 만성질환이므로 때로는 지치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선과 함께 건강하게 살아가기, 희망을 품고 꾸준히 관리하세요. 건선은 재발이 잦고 완치가 어려운 질환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조절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최신 의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올바른 식단,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와 같은 생활습관 개선은 건선 증상을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상담하며 자신의 상태에 가장 적합한 치료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보내는 작은 신호에도 귀 기울이고 자신을 아끼는 마음으로 꾸준히 관리해주세요. 이 글은 교육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증상과 약물 치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해 결정하세요. 응급 증상은 즉시 119로 연락하시기를 바랍니다.